봉화혁명 사적지를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주최백 2011년부터 현재까지 81만 8천여 명이 이것을 참관했습니다. 봉화혁명 사적지에는 조선 반일민족 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불협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용직 선생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이 기대어 있습니다. 이것에는 김용직 선생님께서 반일 독립투쟁을 지도하시는 어려운 나날에도 새 세대들의 가슴 속에 애국의 높은 뜻과 저국 해방의 억센 의지를 심어주시던 명신학교, 그이께서 일가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혁명활동을 벌이신 살림집과 봉화산 비밀회의장소, 비석계 기념비, 맥전나루터 등이 있습니다.